수 있다면 우린 푸른 바다 속을 헤매요. 서로의 불빛이 돼주며 따스히 있는 채 떠다니겠지. I'm in love, I'll take you high so we can fly. 너 없이 혼자 지는 거부 안 해. Yeah, I'm knowing.